지난 날을 잊으려면 얼마나 많이 울고 울어야 너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. 애쓰는 것도 웃겨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넌 울고 불고 소리를 쳐도 넌 다른 곳만 보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너는 대답을 버렸으니까 애써 입을 열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을게 너는 듣지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을게 너라는 사람이 지내다가